되나요? 그녀를 사랑하는 일이 잘 생각처럼 되질 않나요? 내 사랑을 눈치도 못 챌 만큼 그녀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아파나요? 왜 그리 힘이 드나요? 말하고 싶죠. 하루에도 12번씩 나 그댈 사랑하고 있다고. 꼭 깨문 내 입술 귀로 그 말을 지금껏 참아왔는데 지